우리나라의 박봉주 내각 총리가 황희제철 윤화기업소를 현지에서 요해했습니다. 총리는 황희제철 윤화기업소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강철 증산 투쟁에서 혁신을 이룩하고 있는 황철 노동계급을 고무해 주었습니다.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에서는 경제전략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금속공업 부문이 기치를 들고 나가며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철 생산 원가를 낮추고 주체화된 생산공정들의 운영을 정상화할 때 대해서 강조됐습니다. 또한 연관 단위들에서 기업소의 철강제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연료를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이 세워졌습니다. 이에 앞서 총리는 조선적십자종합병원에서 보건부문과 연관부문 일꾼 협의를 열고 조선노동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 모든 일꾼들이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참된 복무자가 될 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병원들의 물질 질서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을 강조했습니다.